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려 저리 돌아 바람은 굳은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하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각이 없고 이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하시고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절과 3절을 이렇게 본문을 삼아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며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직접적으로 저자를 밝히지 않지만 솔로몬이 그 저자임이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자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왕들보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영광을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하고 찬란하게 누렸던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것으로 우린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기서 주제가 나오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그 단어인데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문자적으로 숨 혹은 수증기라는 뜻인데 한번 내어 불면 없어져 버리는 어떤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 네,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타락,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요, 죄와 그 죄의 삭신, 그 사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망으로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헛됨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헛됨이 미치는 그 범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온 해 아래라는 영역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결국은 헛됨으로 귀결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 아래의 그 헛된 그 인생에서 벗어나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해 위의 삶을 살면 된다고 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의 메인 우리 편에서는 결코 그것을 가능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해 위의 삶을 가능케 할 자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해 아래에 그 헛된 삶을 벗어나도록 친히 우리의 헛된 삶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하여서 그 헛된 인생들,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로 하여금 해 위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해 위의 삶, 헛되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또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네. 여기 이제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여기 유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바로 전도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본래는 상업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데 이윤 혹은 이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그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저자 솔로몬은 그 상업적인 그 뉘앙스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매우 독특한 의미로 그것을 그 의미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그런 상업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이익, 지속적인 어떤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 그런 의미에 가깝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 참되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에 나오는 수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도 이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수고가 여러분들 그 이 수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창세기 3장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된 인간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제 수고로이 땅에서 일을 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도서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얻게 된 그 수고로운 인생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그 무엇을 한다 한들 그 어떤 수고가 인간에게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만들고 쌓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지속적인 유익을,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현실과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한 세대가 가고 온다는 것은 바로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들의 존재의 시작점인 그 땅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곧 땅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며 그 땅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것도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가 쌓는 그 노력, 애씀 가운데 죽음이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도 보시면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것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 다스리고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 중에 시지프 신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시죠? 이 시지프라는 사람, 그 존재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크고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죠. 그 고통스럽게 그 무거운 바위를 들고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그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터벅터벅 산 안으로 내려가는 그 시지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죄와 사망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잠시 잠깐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들, 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참된 만족과 지속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형편을 먼저 이 자연의 순환을 대비하여서 유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쉬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 북으로 이리 돌려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데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죠. 또한 바람도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의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흐르지만 언제나 바다의 수위는 그대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해 아래 그 어떤 만족도 없는 것이죠. 마치 이 우주가 끊임없는 어떤 순환에 갇힌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경험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빨래통에 더러운 옷이 가득 넘치면 우린 그것을 세탁기에 넣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그 세탁을 하고 빼서 말리고 개어서 옷장에 넣거나 옷걸이 걸면 그 다음에 어느새 보면 또다시 빨래통에 더러운 옷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이것을 무한 반복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앞서서 태양과 바람과 바다를 살펴보았다면 그것과 대비되는 인간의 세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하는 것은 다 할 수 없고 보는 것들 족함이 없고 듣는 것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고 말해도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 데서부터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죠. 그래서 행복을 늘 추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과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은 취직만 되면, 취직한 사람은 결혼만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행복을 원하죠. 또다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저자는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9절 11절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삶의 본질적인 어떤 경험들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잠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5장에 나온 것처럼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죠. 새로운 세대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외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해 아래의 삶,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명품들을 또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세상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그 어떤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누구도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전도자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헛됨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류가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해 위에 삶을 사시던 분이셨는데 해 아래 수고롭게 살지만 결국 헛됨,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해 위에 삶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해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됨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헛된 수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유익, 즉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그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모든 헛됨이 유익한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섭리를 누리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축복, 때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헛된 그런 행동과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또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요셉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급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는요 헛된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영광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과 소망해야 될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영원한 유익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헛됨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능력, 변하지 않는 그 큰 사랑,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든든함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전도서를 통하여서 좀 헛될 수밖에 없고 또 헛됨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어떤 영원한 유익을 얻은 인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